우리나라 대표단이 9일 제네바 군축회의 3기 회의에서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성과적으로 진행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최강의 핵무력을 보유한 것은 반세기 이상에 걸쳐 극단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일삼아온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이다. 우리의 련이온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는 무모한 군사적 모험과 비열한 제재 책동에 매여 달리고 있는 미국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이다. 미국의 반공화국 책동과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자비적 해국제력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선택한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극악한 의도를 완전히 드러낸 이상 우리 공화국은 이미 천명한 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대표단은 계속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 데 대처해서 침략과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째 드러내기 위한 정의의 힘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며 이 길에서 끝장을 보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